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 곁에서 행복한 너를 보는 것도 지쳐버렸어 이제. 아무것도 모른 채 널 보내야 했던 날 너무도 오랜 일이라서 느낌조차 없지만 너를 지우려 애써도 봤어.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제발 내 곁에 있어줘. 달라진 것은 없어 혼자인 걸 또 다른 사람일 거라고 난 믿어봤지만 이제 숨 쉬는 것마저 힘들고 이렇게 커져만 가잖아. 너를 향한 내 그 싫었어. 이런 내 모습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. 너를 지우려 애써도 봤어.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제발 내 곁에 있어줘. 달라진 것은 없어 혼자인 걸 또 다른 사랑이 올 거라고 믿어봤지만 이제 숨 쉬는 것마저 힘이 들고 이렇게 커져만 가잖아. 너를 향한 내 그리움이 조금씩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어. 미련 없이 보내려 했어.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아직 남은 사람 더 깊어만 가는 걸 지겨운 이 외로움도 이젠 하루라도 견딜 수 없어. 네가 점점 미워져. 달라진 것은 없어 혼자인 걸 또 다른 사람